I'm a mess, mess, mess, mess, mess, mess, mess. I'm a mess, mess, mess, mess, mess, mess, mess. I'm a mess in distress, but we're still the best. Dress fearless, say yes, we don't dress to impress. 괜찮단단 뭐래도 거짓말인 걸 난 알아. 괜찮겠지 뭐래도 착한 얼굴에 네 말 잘 들을 땐 괜찮지 않아 그런 건 내 룰은 나만 정할래. Yeah. 볼 거야 금지는 걸 never hold back 또 자유롭게. Boom boom boom 내 심장이 뛰네. Get it like boom boom boom get it like boom boom boom boom boom now. Boom boom boom 내 심장이 뛰네. Get it like boom boom boom get it like boom boom boom. I wish for what's forbidden. Get it like boom boom boom get it like boom boom boom. I wish for what's forbidden. Get it like boom boom boom get it like boom boom boom. I'm a mess, mess, mess, mess, mess, mess, mess. I'm a mess, mess, mess, mess, mess, mess, mess. I'm a mess in distress, but we stay the best dress. Fearless, say yes, we don't dress to impress. 웃어 웃어 더 인형이 되렴. 덮어 덮어 다 감정 다 윈다. 시도 시도 난 인형이 아니야. 찡그린데도 그것도 나야. 보지 말란 보고 봐 날 둘러싸.